일단 문부터 꽉 잠궈 girl. 이 노래는 19금이니까 Oh no. 지금부터 집중해 잘 들어 baby 내가 하는 말 네 티부터 벗어 바지도 벗어줘 속옷은 벗지마 브라랑 팬티는 냅둬 너를 조금 더 애타게 하고 싶어 움직이지 말고 두 눈을 감고 있어 내 태도가 네 몸에 닿는 걸 상상해 안 서 있으니까 내 몸을 더 감상해 yeah. 오늘 밤 네 침대를 바다로 만들고 싶어 Backstroke, one stroke 빠지고 싶어, 빠지고 싶어 oh, no. 외로워지면 이 노래 들어 no. 대신 너만 들어 너만 들어 oh, This is for your ears only 밤새도록 반복해 느낌이 어디까지 붙듯이